평양은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비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평양은 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비 경축 청년 전위들의 횃불야비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구오바의 뿌렌사라티나 통신, 웬남신문 련전,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미국의 UPI 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평양은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리아 노버스치 통신, 엔테베 텔레비전 방송, 일통로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젠트르 텔레비전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이성 텔레비전 방송, 모리타니의 인터넷 통신 이르샤르, 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경야는 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경축 청년전위들의 횃불야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도 전했습니다. 청년전위들의 횃불야회가 진행된 소식은 미국의 AP통신, 필리핀신문 필리핀스타, 적도인의 텔레비전 방송도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